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김정일 대원수 칭호를 수여받으신 다섯 돌 이런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군 근위 소울 류경수 제105 땅쿠 사단이 선근혁명 용도에 첫자국을 새기신 김정일 각하께서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셨다고 하면서 그이의 선군 용도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준엄한 조미 핵대결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홈페이지는 백두산 대국의 2월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와 강령 선포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 주의로 종식화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신 데 대해서 상세히 소설하고 김정일 각하는 세계 자주와 위협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사상 이론의 거장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